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참가자들이 3일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.